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청취자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한 단념을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이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찬송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오늘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그동안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이제 여러 날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한 주간 내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은 과연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일은 믿음으로써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의로 여기심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면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신 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아브라함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행함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모델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은 아브라함이라는 범위를 당연히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심의 축복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의료 여기심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을 위함이고 또 둘째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언급한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이나 주실 상급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도 훌륭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더 훌륭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해봅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됨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로 우리가 먼저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나 본문의 내용, 의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내용이나 사실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주 짧은 그런 한절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바 되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어지는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 5장을 상고해 볼 터인데 그 로마서 5장 1절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일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4장 마무리까지 정말 우리에게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을 또 우리가 또 혹여 믿지 못할까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해 주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바 됐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일부터 상고해 보는 로마서 5장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하여서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니 항상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속에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